마음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지. 만나보길 잘했지. 이렇게 설레는 걸 나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그럴 사람이지. 먼 길을 괜히 돌아왔지. 당신을 만날 거면서 정말 사랑해도 되나. 사랑하길 잘한 건가. 이번 말은 제발 잘해보고 싶은데.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지.